HUBS Hubs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UBS 경제정보센터 헙스노믹스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졌는데 이제야 가을이 시작된 듯합니다. 그 말 뜻은 사실 9월도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시간을 부여잡고 싶을 정도로 저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 우리 돈은 언제 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주 뚠뚠 주식을 굴리고 있는 아나운서 개미 저 박선민과 오늘 처음으로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긴장 가득한 얼굴의 기술 김태한 개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자 콜세인을 주느라 정신없는 우리 대장 개미인 권하인 기자가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자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자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내드린 숙제 잘 해오셨나요? 숙제가 뭐였는지 까먹으신 건 아니죠? 아, 이런. 까먹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제대로 주식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식 계좌 만들어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일반 계좌가 아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계좌를 만든 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를 결정해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돈도 빵빵 채워 넣었어요. 그럼 투자를 시작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렴하게 주식을 사서 아주 높은 가격에 파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가격도 안정적이고 조금이라도 쌀 때 전망이 좋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주식이 괜찮은 주식인지, 그리고 지금이 그 주식을 사기에 알맞은 시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헙스노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똑똑하게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느냐가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현재의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에요.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유행이 될 것이고 무엇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경기 전망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시작해서도 안 돼요. 어떤 업종에, 다시 말해 어떤 산업군에 투자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산업군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좋고 투자하기에 충분한 금액도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케이, 투자금도 있겠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유망 산업도 파악했겠다. 그럼 여러분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자기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유망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는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정답이란 없답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가면서 조금씩 투자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때요? 헙스노믹스, 매주 들을 이유 하나 더 생겼죠? 한양 개미 여러분,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3주째 배우느라 지루하시죠? 다음 주부터는 실제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주식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경기 상황이랑 업종만 알면 뭐예요? 안정적인 회사와 도전적인 회사를 구분할 수 없다면 모두 말짱 도루묵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차트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식 그래프는 일명 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차트라고 불러요. 당연하겠지만 빨간색 봉은 상승을 뜻하고 파란색 봉은 하락을 뜻합니다. 그래프 속 봉 모양은 그날 하루의 주식의 최고, 최저가를 말합니다. 봉 모양의 마지막에 멈춰있는 게 바로 그날의 종가를 말하죠. 이렇게 여러 봉 모양의 차트들을 모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우린 그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말합니다. 5일간의 봉 차트를 모았다면 5일간 이동평균선, 20일이라면 20일간 이동평균선, 두 달이라면 60일간 이동평균선이 되죠. 하루하루의 봉 차트 하나만 본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이 회사가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겠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투자금을 투자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의 평균적인 꼭대기 라인을 우린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앞으로 숱한 주식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꼭 그 저항선은 넘으려고 하면 넘지 못하고 항상 아쉽단 말이죠. 그 저항선이 넘게 주식이 상승한다면 이걸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항선의 반대말은 지지선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주식이 내려갈 때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항선과 지지선 안에서 주식들을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는다면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 딜레마를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불러요. 네, 이름 그대로 머리와 어깨 패턴이라는 건데요. 단순히 저항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도리어 그 주식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가만히만 두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걸 제 손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죠. 너무 아깝죠. 어휴. 이렇게 우린 단기적으로 무엇 하나에 꽂혀서 주식을 사거나 팔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향과 추세를 조심조심 살펴서 딜레마를 이겨내야만 하죠. 자, 이번 주 홉스노믹스에서는 주식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은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권하인 기자와 함께 직접 유명 주식회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개미 여러분, 꼭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홉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새로 오픈한 보도부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 홉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홉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김태환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